이 시간에는 놀이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노래하라 만경대 갈림길이요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의 조구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잔악계나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 찾아 달려갑니다. 아 수령님, 잠이 들면 품에 안긴 꿈을 꿉니다. 아 수령님, 한 평생 바치 지시어 키워주신 그 품이 하도 그리워. 아, 자나깨나 생각합니다.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 밤 지새 때도 그려봅니다. 아, 수령님, 훈련길을 고를 때도 불러봅니다. 아, 수령님, 한 평생 바치시오 그 사랑 참아 못 잊어. 아, 자나깨나 생각합니다.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 사회주의 빛내갑니다. 아, 수령님, 한 평생 바치시오 물려주신 그 유산 하도 소중해. 아, 자나깨나 생각합니다.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 아, 생각합니다. 수령님을 생각합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계시는 만수디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